And I just want to make you realize there's something beautiful always in your heart. 구인인 거머같이 따뜻하게 구인인 이 살루만 무자무 난 주가 살루 Aku melihat dirimu, ada sesuatu yang membuatku.